쓸쓸한 바람이 불어옵니다. 이런 날엔 그대와 그 집에 앉아 너 한 잔 나 한 잔 따라주면서 먹는 날 눈물이 될 사랑을 마셨죠. 따뜻한 품에 안아주세요.